하겠습니다. Ahora proseguimos con la lección 20. 제목이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Se titula Cristo la luz.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n Juan 5:39 Jesús dice que todas esas escrituras dan testimonio de mí. 성경의 가장 처음 창조 사역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 la verdad es que lo primero que podemos ver en la Biblia, lo que es la creación, también nos habla de este Cristo como un símbolo.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그리스도냐? Entonces será que este Cristo es la luz en Génesis 1.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El decir que la luz en Génesis 1:3 es Cristo tiene puede ser problemático.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Por qué? Porque Jesús no fue alguien creado.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창조된 빛이지만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La luz de Génesis 1:3 fue creada, pero Cristo no fue alguien creado.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그리스도다 이건 틀린 이야기고요. Y entonces el decir que la luz de Génesis 1:3 es Cristo es erróneo.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그리스도를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Pero nos enseña de una manera tipológica a este Cristo, esta luz de Génesis 1:3. 그렇게 표현하는 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Y si lo expresamos de esta manera, no hay ningún problema teológicamente hablando.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Por eso Génesis 1:3 nos explica a Cristo la luz.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Podemos ver el estado de la tierra antes de que Dios crease esta luz en Génesis 1:2. 그 상태가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Y podemos ver tres términos que expresan este estado. 흑암, 혼돈, 공허. Podemos ver las tinieblas, el desorden y el vacío.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게 땅의 이야기지만 podemos ver que en Génesis 1 nos habla de esto acerca de la tierra. 구원받지 않은 구원받아야 되는 이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세 가지 상태입니다. Pero el estado de los creyentes que deben de ser salvos también es este. 인간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잡혀 있다. El hombre está preso en lo que son las tinieblas, el desorden y el vacío. 흑암이란 게 무슨 소리냐? ¿Qué significa que es la tiniebla? 왠지 모르게 인간은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El hombre está en tinieblas, no tiene luz y está no tiene esperanza. 행복한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참된 행복이 없고. Y a pesar de que tiene todas las condiciones físicas para poder ser feliz, en su interior no es feliz.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 흑암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Todas las personas que no conocen a Dios están presas dentro de estas tinieblas. 혼돈은 무슨 소리냐? ¿Y qué significa que están en desorden?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Que como no conocen a Dios, entonces no saben de dónde vienen, a dónde tienen que ir o qué es lo que deben de lograr.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혼란스럽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Por eso es que la vida está desordenada y no tiene más opción que estar errante. 왜 나한테 문제가 오는지 문제를 당해도 문제가 오는 이유를 모르고. Y aunque venga el problema, no sabemos por qué viene este problema a nosotros.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모르니까 해답 아닌 거를 해답인 줄 알고 생각하고. Y como no sabemos por qué viene el problema, nos aferramos a una solución que no es solución. 그러니까 계속 방황을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Por eso estamos errantes, estamos en caos. 그래서 혼돈의 상태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 Por eso es que este desorden nos habla del estado del hombre. 또 공허하다. Y también el vacío. 열심히 살고 성공했는데 결국에 끝에 가면 허무합니다. Y aunque nos esforzamos y nosotros estamos viviendo de una manera muy diligente, al final sentimos este vacío. 뭔가를 이뤘을 때 기쁨이 있는데 잠깐 지나면 그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Y cuando cumplimos algo podemos ser felices en un momento, pero después de esto no nos sentimos felices ya. 또다시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Porque tenemos que venir a buscar otra cosa más. 이게 인간입니다. Así es el hombre. 왜 그러냐? ¿Por qué?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니까 뭔가 다른 거를 계속 붙잡아서 그렇죠. El hombre tiene que llenarse de Dios, pero como no se llena de Dios está aferrado a algo más.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었는데 사실은 가져보면 그게 우리에게 참 행복을 안 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Y nosotros queremos muchas cosas, pero cuando llegamos a tener esas cosas en la mano, nosotros nos damos cuenta de que eso no nos da la verdadera felicidad. 우리가 그걸 안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만 가지면 뭔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Y entonces esta cosa que nosotros no poseemos parece que nosotros seríamos felices si lo poseyéramos.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피아노가 갖고 싶더라고요. Cuando yo era muy pequeño, yo quería tener un piano con muchas ganas. 전 부모님한테 뭘 사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Y yo nunca le había preguntado a mis padres si me podían comprar algo. 거의 한 6개월을 계속 계속 피아노 사 달라고요. Pero durante 6 meses yo les insistí que me compraran un piano. 너무 피아노 있으면 좋겠다고. Porque me gustaría mucho tener un piano, les decía. 그때 당시 피아노가 비싸니까 마음껏 사줄 수가 없으니까. Y en ese entonces los pianos eran muy caros y no se podía comprar solo porque sí. 하나를 사 주셨어요. Pero me compraron uno. 너무 기쁘더라고. Y me sentía muy feliz. 피아노 한번 치고 나면 그걸 막 다시 다 닦고. Y entonces una vez tocaba una tecla y luego lo limpiaba con todo lo que tenía. 아무나 못 치게 하려고 그 문 잠가 놓고. Y también cerraba la puerta para que nadie pudiera tocar el piano. 나만 치고 싶어서. Porque solo yo quería usar este piano. 왜냐 엄마가 나한테 사준 거니까. ¿Por qué? Porque mi madre me lo compró. 맨날 학교 갔다 오면 피아노 치고. Y entonces siempre después de venir de la escuela tocaba el piano. 딱 일주일 하니까 피아노 안 치게 되더라고. Pero después de una semana dejé de tocar el piano. 열쇠 어디 있는지도 몰라. Y ni siquiera me acordé en dónde estaba la llave. 피아노가 없을 땐 피아노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Y cuando no tenía el piano pensé que sería feliz si tuviera el piano. 피아노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니까. Pero solo por tener el piano no era feliz. 자동차 없을 땐 자동차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Y cuando no tiene carro piensa que al tener carro va a ser feliz. 자동차가 행복이 아니라니까. Pero el carro no es la felicidad. 목욕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Y entonces si uno se baña es feliz un día. 머리를 잘 멋있게 자르면 한 달이 행복하고. Y si uno se corta el pelo muy bien es feliz un mes. 좋은 차를 사면 6개월이 행복하고. Y si uno compra un buen carro es feliz 6 meses. 너무 예쁜 너무 아름다운 부인과 결혼하면 1년이 행복하고. Y si se casa con una novia muy hermosa y muy bonita, entonces es feliz un año. 1년 지나서 애 낳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Pero después de pasar un año y después de tener un hijo ya no es nada.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변한다니까. Por eso es que la gente está así.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Tiene que ser llena de Dios.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Pero intenta llenar este espacio con algo más que no es Dios. 파스칼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곳을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을 바닷물 목이 갈급하기 때문에 바닷물 퍼마시는 거랑 똑같다. Pascal había dicho que el llenar este vacío que solo se puede llenar con Dios con otra cosa es como tomar agua salada para poder satisfacer la sed. 이 흑암 혼돈 공허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상태입니다. Entonces el estado del hombre son tinieblas, desorden y vacío.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이 공허한 거죠. Y entonces tenemos que estar con Dios, pero como no estamos con Dios estamos vacíos.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 매여서 살다 보니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 혼란스러운 거죠. Y como no conocemos a Dios, entonces estamos atados por Satanás, siguiendo con las corrientes que él quiere, estamos errantes y por eso estamos en desorden.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에게 매여 있는 삶을 말합니다. Y vivimos una vida atada a las fuerzas de Satanás de las tinieblas.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이거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Por eso las tinieblas, el desorden y el vacío nos hablan de lo que es Satanás, el pecado y la separación de Dios. 이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Pero hay una respuesta para poder solucionar todo este problema del hombre. 그게 뭐냐? 빛이 비추면 돼요. ¿Qué es esto? Tiene que venir la luz. 자, 이 방 안에 좀 전에 이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둡죠. Entonces como vimos hace un momento cuando no hay luz está todo oscuro.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칠흑같이 어둡다. Y entonces digamos que está tan oscuro que no se ve nada. 의자가 막 어지럽게 날려 있고. Y todas estas sillas están desordenadas en el cuarto.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가 문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Y yo tengo que salir por la puerta para salir pero no sé en dónde está la puerta. 안 보이니까 그냥 어디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Y entonces como no veo simplemente pienso ah podría estar por allá y yo voy a ese lugar.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Y no sé si es lo correcto o no, pero voy.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 걸려서 넘어지고. Y entonces me caigo porque las sillas están desordenadas. 넘어지고 상처 받고. Y entonces yo me hiero por el tropiezo.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고. Y me esfuerzo mucho, pero me es difícil. 잘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Y no sé si estoy bien o mal. 이러다가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딱 잡았는데 이 뭔가 문이 잡혀. Y entonces un día yo llego a alcanzar algo y parece que es una manija. 드디어 밖에 나갈 수 있게 됐구나. Ah, entonces ya puedo salir. 문 열어보니까 화장실이라. Y abro la puerta y es el baño. 그때 찾아오는 게 허무라니까. Lo que viene entonces es el vacío. 일평생을 너무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때 가서 죽을 때가 되니까 허무해. Toda la vida yo corrí con esfuerzo y a la hora de mi muerte me doy cuenta de que todo es vano. 이게 지금 인간의 상태라니까요. Así está el hombre. 똑같은 상황 환경인데 빛만 들어오면 그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Y la misma situación es lo mismo, pero cuando entra la luz es todo diferente. 여전히 의자도 그대로 있고. Y las sillas podrán estar desordenadas.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Y es la misma situación. 빛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Pero cuando entra la luz yo ya sé a dónde tengo que ir, puedo ver el camino. 의자가 그대로 있는데 의자를 다 피해 갈 수 있습니다. Y las sillas están así, pero yo puedo ir evitando las sillas.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돼요. Y yo sé a dónde voy precisamente por lo que solo me dirijo a este camino. 흑암, 혼돈, 공허, 빛만 비치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Entonces las tinieblas, el desorden y el vacío, si viene la luz desaparecen estas tres.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을 비쳤습니다. Por eso es que para solucionar el problema de Génesis 1:3 es que 1:2 es que Dios creó la luz. 이거는 창조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에 참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Y esto es acerca de la creación, pero él nos dio la verdadera luz en nuestra vida. 그 생명의 빛, 참 빛이 누구냐? ¿Y quién es esta luz de vida? ¿Quién es esta verdadera luz? 그리스도입니다. Es Cristo.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모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셨다. Cuando Cristo vino, todos los problemas de Satanás, todos los problemas del pecado y todos los problemas de la separación de Dios terminaron.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Y terminaron todos los problemas de lo que son las tinieblas, el desorden y el vacío.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Y cómo podemos ser salvos?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Más a todos los que le recibieron, a los que creyeron en su nombre, les dio la potestad de ser hechos hijos de Dios.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En el momento en el que aceptamos a Jesús como el Cristo, entonces nosotros nos volvemos hijos de Dios.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Entonces nosotros podemos ver en Efesios 5:8 que antes éramos tinieblas, pero que ahora somos luz dentro de él.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흑암의 나라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Entonces en Colosenses 1:13 podemos ver que nosotros fuimos trasladados del reino de las tinieblas al reino de su hijo amado.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빛입니다. Y nosotros mientras vivimos aquí somos la luz del mundo.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모든 흑암 운동 공허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자들에게 비춰주는 전도자입니다. Y esa luz de Jesucristo que está dentro de nosotros que nos salvó, los tenemos que compartir a todas las personas que están muriendo por lo que son las tinieblas, el desorden y el vacío, y tenemos que salvar a estas personas. 그래서 창세기 1장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해 줍니다. Por eso es que con Génesis 1 se explica cómo Jesús es el Cristo. 자, 그다음 갑니다. Y luego vamos a ver la siguiente lección.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Cristo, la simiente de la mujer.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Ocurre el problema de Génesis 3 para el hombre.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El hombre peca y se separa de Dios. 왜 죄를 지었냐? ¿Y por qué peca? 뱀에게 속았습니다. Porque fue engañado por la serpiente.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단입니다. Y podemos ver en Apocalipsis 12 que este es Satanás. 사단에게 속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Fuimos engañados por Satanás, pecamos y fuimos cortados de Dios.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이 가운데 빠지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왔다. Y el hombre que tiene que estar con Dios se encuentra con este problema por lo que vienen todos los problemas al hombre. 어떻게 해결하냐? ¿Cómo se soluciona?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Podemos ver Génesis 3.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Génesis 3 nos explica cuál es el problema.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있습니다. Pero también podemos ver la solución a cómo solucionar este problema.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Dios nos dio una solución para solucionar este problema.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En otras palabras, como Adán y Eva estaban muertos, es que Dios para salvarlos les evangelizó.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전도가 나와 있습니다. Podemos ver en Génesis 3 el evangelismo de Dios. 우리 어떻게 전도하면 되냐? ¿Cómo podemos evangelizar? 하나님이 하신 대로 전도하면 돼요. Podemos evangelizar de la manera que lo hizo Dios. 자, 창세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Vamos a ver Génesis 3:8.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Y oyeron la voz de Jehová Dios que se paseaba en el huerto al aire del día, y el hombre y su mujer se escondieron de la presencia de Jehová Dios entre los árboles del huerto.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Mas Jehová Dios llamó al hombre y le dijo, ¿dónde estás tú?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Entonces el hombre que está separado de Dios no se puede mostrar ante Dios el mismo.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Y entonces nosotros estamos en rechazo y estamos separados de Dios por lo que nos alejamos de él.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Nosotros evitamos a Dios.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 있습니다. Es que el hombre se separa de Dios. 근데 누가 찾아오셨냐? 하나님이 숨어 있는 그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Pero quién es el que viene a buscar al hombre que está escondido? Viene Dios.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걸 종교라고 그러고. Entonces lo que el hombre quiere encontrarse con Dios, eso es religión.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Y el hecho de que el Dios venga para buscar a salvar al hombre, esto es el evangelio. 인간 힘으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Con la fuerza del hombre uno nunca puede ir a Dios.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살리시기로 했냐? Por eso es que cómo es que Dios determinó salvar a Adán.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신 겁니다. Es que Dios busca a Adán. 이게 하나님의 전도의 첫 번째입니다. Esto es lo primero del evangelismo de Dios.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Por eso es que Jesús nos dice ir y hacer discípulos a todas las naciones. 우리가 먼저 현장에 가야 된다. Primero nosotros tenemos que ir al campo. 불신자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올 수 없습니다. Los no creyentes no son los que van a venir ante la iglesia.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해 줘. Nosotros tenemos que ir al campo a la palabra para compartir la palabra.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Entonces Dios busca a Adán y le pregunta.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Adán, ¿en dónde estás tú? 이 질문이 무슨 소리입니까? ¿Qué quiere decir esta pregunta?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Será que Dios estaba preguntando porque no sabía en dónde estaba Adán?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거라니까요. Eso, con eso también hubo un gran debate teológico. 왜 하나님이 그걸 물어봤을까? ¿Por qué Dios habrá preguntado esto?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서 어디 있는지를 모르나? ¿Acaso es que Dios no sabe en dónde está Adán escondido?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신학자들이 한다니까. Y entonces los teólogos hacen cosas así de tontas. 아담도 똑같아요. Entonces es lo mismo Adán. 그런 바보 같은 생각 piensa algo muy tonto. Adam이 아빠가 벗어서 너무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Y le dice, yo vi que estaba desnudo y me escondí. 숨어집니까 하나님한테? ¿Y ustedes creen que se puede esconder ante Dios? 하나님 숨을 수 있어요? Entonces se puede esconder uno ante Dios. 근데 바보같이 그런 대답을 한다. ¿Qué tontería, no? Entonces, ¿por qué le responde así? 하나님이 지금 물으신 건 어디 있냐 못 찾겠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Lo que le pregunta a Dios no es en dónde estás, no te puedo encontrar, no es eso. 창세기 1장 2장에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Podemos ver en Génesis 1 y 2 que el Adán original era la imagen de Dios. 왕적인 축복과 왕적인 권세를 누렸어요. Tenía una bendición y también una potestad de realeza.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Era un hijo de Dios.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습니다. Era coronado de gloria y de honra. 에덴 동산에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Y disfrutaba de una gran bendición en el huerto del Edén. 에덴 동산에 이 축복들이 이야기 나오는데 안식의 축복을 누렸고. Y podemos disfrutar de podemos ver las bendiciones del Edén, que es la bendición del reposo. 온 피조계를 다스리는데 열심히 일해 사는 게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통치했다니까. Y entonces gobernaba sobre toda la creación, pero no con esfuerzo y arduamente, sino que lo hacía dentro de una paz y también con un reposo. 엄청난 경제 축복이 있습니다. Tenía una gran bendición económica. 강의 근원이 있었고. Estaba la fuente de todos los ríos aquí. 정금과 각종 보석이 있었고. Y estaba el oro y todo tipo de joyas preciosas. 아름다운 실과들이 있었다니까. Y también había unos frutos hermosos. 최고의 경제 축복을 누리고 있었고. Tenía la mejor bendición de la economía. 지혜가 엄청났습니다. Y tenía una gran sabiduría.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Porque le puso animal a todos los le puso nombre a todos los animales. 저는 딸 한 명 있는데 딸 한 명 이름 짓기도 힘들더라고. Y yo tengo una hija y me costó muchísimo ponerle nombre. 근데 아담은 모든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다니까. Pero Adán le puso nombre a todos los animales.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것들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Entonces le puso nombre a todas las cosas vivientes. 아, 너는 코각이니까 코끼리다. Y entonces como eres un elefante y tienes como una nariz larga. 오늘 보면 코끼리 같이 생겼잖아. Y entonces digamos cuando decimos elefante como más o menos sabemos cómo llamarle. 너는 이렇게 생겼어. 넌 몽키다. Y entonces tú eres un mono porque pareces mono. 보세요. 몽키 같이 생겼잖아. Y entonces podemos ver que es como así. 그 이름 누가 지어 줬냐? ¿Quién puso todos estos nombres? 아담이 다 지어 줬다. 아담. 대단하죠. Qué grande, ¿verdad? 최고의 지혜. Entonces tenía la mejor sabiduría.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Y entonces tenía todo el conocimiento y también el intelecto para poder gobernar sobre todo. 그 필요한 모든 인력까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Y Dios le dio hasta también el poder interpersonal que necesitaba.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 주셨는데 Dios creó a Eva. 여자를 지어 주셨는데 hizo a la mujer para él. 여자를 지어 준 이유는 돕는 배필로 지어 줬습니다. Y lo ayudó como para que fuera su ayuda idónea. 뭘 돕습니까? ¿Para ayudarlo a qué? 아담이 뭐가 도움이 필요하죠? Entonces, ¿para qué necesita ayuda Adán? 다 가지고 있는데. Si tiene todo.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En Génesis 1:28 nos dice que ellos tenían que fructificar, multiplicarse, sojuzgar y señorear sobre toda la tierra. 아담이 혼자 못 하는 거. Adán no lo podía hacer solo.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Entonces no podía multiplicar y fructificarse.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동산에 가득 차게 만드는 거. Por eso el hacer que las personas que tienen la imagen de Dios estén repletas en todo el huerto. 것도 지금으로 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En otras, en los términos de hoy sería la evangelización mundial.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 Llenar a las personas con la imagen de Dios a todo el mundo. 그걸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 Y entonces dio a la mujer como esta ayuda idónea.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Dio la bendición de la familia. 결혼 아무나랑 하면 안 된다니까. Entonces no se tienen que casar con cualquiera.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과 결혼을 하는 Tienen que casarse con la persona que vaya a cumplir el plan de Dios con ustedes. 예쁘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No se casan simplemente porque su cónyuge es hermoso o hermosa. 돈 잘 번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o porque tiene dinero o no. 나랑 성격이 맞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o porque tiene una personalidad compatible.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 Tienen que casarse con la persona que vaya a cumplir el plan de Dios de la evangelización mundial. 아멘. 아멘. 원래는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Entonces originalmente lo tenía todo. 이 창세기 1장 2장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 네가 있냐? Entonces tú estás acaso en esta gran bendición de Génesis 1 y 2? 아니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저주받은 그 상태에 있냐? O estás en Génesis 3 en un estado totalmente maldito.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냐? Adán, ¿en dónde estás tú? 창세기 1장 2장에 있냐? Estás en Génesis 1 y 2? 아니면 창세기 3장에 그 처참한 가운데 있냐? O estás dentro de esta miseria de Génesis 3? 아담이 완전히 비참함, 죽음,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Entonces es para que Adán supiera que él estaba dentro de este estado de muerte total. 자, 현장에 가면 사실은 누가 복음을 받냐? La verdad es que en el campo quiénes reciben el evangelio. 나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 복음 안 받아요. Las personas que dicen yo no tengo ningún problema no reciben el evangelio. 오히려 너무 힘들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Las personas que verdaderamente piensan que están en una gran dificultad y que les cuesta mucho ellos son los que reciben el evangelio.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Por eso es que Jesús dijo que aquellos que son pobres de corazón son bienaventurados.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Y también las personas que lloran son bienaventuradas. 오히려 문제 당하는 게 큰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Por eso el pasar problemas puede ser una gran bendición de Dios. 마음이 갈급해지거든요. Porque nuestro corazón se pone sediento. 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Y yo pienso que necesito de algo. 아담에게 문제 가운데 빠졌음을 알게 만듭니다. Y entonces es que Dios le está anunciando a Adán que él estaba en problemas. 그다음에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Y sigue hablando con él. 아담이 바보 같은 대답을 하죠. Y entonces Adán le responde algo tonto.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Y él respondió, oí tu voz en el huerto y tuve miedo porque estaba desnudo y me escondí.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Y en el versículo 11, y Dios le dijo, ¿quién te enseñó que estabas desnudo? 자, 대화를 통해서 지금 아담이 벗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Y entonces a través de la conversación hace darse cuenta a Adán que estaba desnudo.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담이 안 벗었냐. Entonces será que cuando estaba con Dios no estaba desnudo Adán? 원래 벗었죠. Originalmente estaba desnudo, ¿no? 원래도 옷을 안 입었잖아요. Entonces no tenía ropa desde el principio. 근데 왜 지금 갑자기 벗었다고 생각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Pero por qué de repente ahora piensa que está desnudo y por qué es que él mira su desnudez? 원래 아담아 서로 빨가벗고 있었잖아요. Porque Adán y Eva ellos estaban desnudos desde el principio. 근데 그때는 안 부끄러워했잖아요. Pero no tenían vergüenza en ese entonces. 근데 지금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죠? Pero por qué de repente ahora sí tienen vergüenza? 원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Porque Adán y Eva originalmente qué seres eran?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Era un ser que estaba con Dios.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 Y eran coronados de gloria y de honra.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서로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가 보여. Y entonces cuando se miraban y estaban con Dios, entonces lo que miraban era la gloria y la honra de Dios.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벗은 육신이 보이는 겁니다. Pero al irse Dios, entonces solo miran su carne desnuda. 하나님 떠났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Y entonces Dios les está anunciando, te has separado de Dios. 네가 벗었다. Estás desnudo. 네가 육체가 돼 버렸다. Y te volviste carne. 너가 지금 하나님 떠났다. Y tú estás separado de Dios. 대화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A través de la conversación le revela esto. 두 번째,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Y después ¿Has comido del árbol de que yo te mandé que no comieses?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Entonces les explica del pecado, ¿por qué se separaron de Dios? 왜 네가 육체가 되었냐? ¿Por qué te volviste carne? 내가 명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Es porque no has guardado la palabra que yo te mandé.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다. Por el pecado es que te has dividido de Dios. 하나님 떠났음을 말해주고 죄 때문에 떠났음을 말해줍니다. Y entonces es que les explica la separación de Dios y también les explica el pecado.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Y en el versículo 12 y el hombre respondió la mujer que me diste por compañera me dio el árbol y yo comí. 이 아담 나쁜 놈이죠. Qué malo es Adán, ¿verdad?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고. No dice, perdón Dios, yo estoy en lo malo. 잘못했습니다. 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Porque aunque él se fuera a disculpar con Dios, no se resuelve esto.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Y no por decir yo estuve mal es que se perdona. 하지만 지금 이 아담의 상태를 보세요. Sin embargo, miren el estado de Adán. 잘못했다고 말 안 하고. No se disculpa ante Dios.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니냐? Es que la mujer que tú me diste por compañera me dio de comer y por eso yo comí. 그냥 여자가 줘서 먹게 했다 그 말이 아니고. Entonces no dijo la mujer me dio de comer y comí. 하나님이 내 옆에 있게 한 그 여자. Sino la mujer que tú me diste por compañera.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Entonces por ti Dios es que yo estoy así. 나쁜 놈이죠. Qué malo, ¿verdad? 언제는 하나님이 이 여자 지어줬을 때 너무 좋아했잖아요. En algún momento él se alegró mucho de tener a esta mujer.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Y le decía que el hueso es su hueso, el carne, la carne es su carne. 엄청나게 막 좋아해놓고. Porque estaba muy alegre por esto. 지금 이제 하나님 탓합니다. Pero ahora culpa a Dios.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었냐? Entonces acaso yo pequé porque quise?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Es que no es por ti acaso? 누구 내 갈비뼈 왜 뽑았냐? ¿Por qué me quitaste la costilla?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고 했냐? Te dije alguna vez que me hicieras una mujer? 왜 그 여자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Porque hiciste a esa mujer sin sentido.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Por esa mujer ahora yo estoy así.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Y Dios no le dice nada.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이렇게 내가 먹었나이다. Entonces Jehová Dios dijo a la mujer qué es lo que has hecho y le dijo a la mujer la serpiente me engañó y comí. 똑같죠. Es lo mismo. 뱀 때문에 내가 그랬지. Es que es por la serpiente que yo hice.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Por qué haces a la serpiente entonces? 이 부부가 똑같아. Entonces la pareja era igual.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Por estar separados de Dios y estar completos bajo completo dominio de Satanás es que sus ojos estaban oscurecidos.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Pero es que Dios no les dice nada. 아,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한 대 때릴 건데. Si yo fuera Dios les hubiera pegado. 네가 그런 거자. Es que tú, ustedes solo los que hicieron. 이 어디서 변명을 하냐. ¿Cómo es que te atreves a culparme a mí?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럴 건데. Si yo hubiese sido Dios, le hubiera hecho así.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Pero él no les dice nada. 뱀에게 물으십니다. Le pregunta, le dice a la serpiente. 네가 왜 이렇게 했냐? ¿Por qué le hiciste? 그렇게 안 하십니다. ¿Verdad que no hizo esto? 안 물어보세요, 뱀한테. Ni le pregunta. 뭐라고 말씀하시냐? ¿Qué le dice?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Por cuanto esto has hecho? 네가 이렇게 했다. ¿Por cuanto esto has hecho? 자, 아담 하와는 자기 변명하기에 바쁜데. Entonces es que Adán entonces él, le pregunta la razón y le pregunta. 하나님은 그 대화를 통해서 지금 뭘 가르쳐 주시냐? Y entonces a través de la conversación con Adán qué es lo que le quería enseñar a Adán.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지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Entonces que esta separación de Dios y este pecado en el trasfondo de todo esto es a Satanás es lo que le quería mostrar.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에게서 시작된 문제를. El problema de Génesis 3 empieza desde Satanás.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Y entonces por cuanto esto hiciste. 자, 대화를 통해서 지금 뭘 깨닫게 만들죠? A través de la conversación que les hace percatarse.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Que no es nada más el problema.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네가 하나님 떠난 게 문제다. Sino que el problema es que tú tienes que estar con Dios y te has separado de Dios. 왜 창세기 3장 그 저주 가운데 있게 됐냐? ¿Por qué estás en esta maldición en Génesis 3? 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됐냐? Porque es que perdiste toda esta bendición del Edén.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것이다. Es porque estás separado de Dios. 왜 하나님 떠났냐? ¿Y por qué te separaste de Dios?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Por el pecado. 왜 죄를 지었냐? ¿Y por qué pecaste? 뱀 때문에 그런 것이다. Por la serpiente. 세 가지 근본 문제. Son los tres problemas fundamentales.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 문제를 밝혀 주신다. Y a las personas que están dentro del problema le revela por qué están en este problema. 이게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Y ese es el evangelismo de Dios. 가정 문제 있는 사람에게 현장에서 왜 그 가정 문제가 왔는지. Entonces las personas que están en el problema familiar en lo que es el campo, ¿por qué es que surge tu problema familiar? 자녀 문제가 있는 가정에 가서 왜 자녀 문제가 왔는지. Y entonces en la familia que tiene el problema de hijos, ¿por qué es que surge este problema de hijos? 근본 문제를 밝혀주는 거래요. Entonces le revela cuál es el problema fundamental.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El problema de la separación de Dios, del pecado y de Satanás. 어떻게 해결합니까? ¿Y cómo se resuelve?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Dios nos da una solución. 창세기 3장 15절. Entonces Génesis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Y pondré enemistad entre ti y la mujer y entre tu simiente y la simiente suya. Esta te herirá la cabeza y tú le herirás en el calcañar. 자, 이걸 보고 신학자들이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Los teólogos le llaman a este versículo el protoevangelio. 최초의 복음. El primer evangelio. 희미하게 나오지만 최초의 복음. Y aunque parece nublado, es el primer evangelio. 뱀의 머리를 깨뜨릴 너의 후손, 하와의 후손. Entonces es la simiente de la mujer que va a destruir la cabeza de la serpiente. 자, 후손, seed. 씨라는 말인데요. 요 단어는 여자랑 같이 결합돼서 나온 곳이 이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Entonces simiente significa semilla y en donde sale este término incluyendo a la mujer solo es este versículo. 구약 성경에는 씨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En el Antiguo Testamento podemos ver mucho la palabra semilla. 전부 다 남자의 씨입니다. Pero todo nos habla de la simiente del hombre, la semilla del hombre. 근데 여자의 씨, 너의 씨라고 돼 있지만 여자에게 여자의 소유격이 붙은 씨로 나오는 곳은 이곳 한 군데가 유일하다니까. Y entonces en este pasaje es el único que nos dice la simiente de la mujer, esta semilla que va a salir de la mujer.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돼 있어요. Por eso es que la Biblia en coreano para expresar esto lo dice simiente de la mujer.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Y entonces yo te haré enemigo con la simiente de la mujer, dice.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Y la simiente de la mujer herirá tu cabeza.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Quién es la simiente de la mujer? 그리스도죠. Es el Cristo.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분. Porque él vino con la con el cuerpo de una virgen. 그분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Y entonces él es el que destruirá la cabeza de Satanás, quien es el inicio de todo el problema.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셔서 사단을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킬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Entonces es que nace una virgen y entonces vendrá a destruir a Satanás y triunfar y nos explica el Cristo que hará esto.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로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셨고. Jesucristo a través de la cruz y la resurrección destruyó completamente la fuerza de Satanás.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Y solucionó nuestro pecado. 하나님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Y abrió el camino eternamente para que nos pudiésemos encontrar con Dios. 근데 아담 하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Pero en los tiempos de Adán y Eva no había venido Jesús todavía.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잖아요. Y no había venido el Cristo aún.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Entonces qué es lo que había que hacer?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Entonces Génesis 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Y Jehová Dios hizo al hombre y a su mujer túnicas de pieles y los vistió.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먹는 날에 정녕 죽어야 되는데. Entonces en el día que ellos comieron el fruto de la ciencia del bien y el mal tenía que morir ciertamente.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Y espiritualmente había muerto pero físicamente no. 그렇지만 육신적인 죽임을 당한 존재가 그날에 있었어요. Pero había un ser que había muerto físicamente este día. 아담과 하와 대신 육신으로 죽고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은 존재가 있었다. Alguien que pasó la muerte física en vez de Adán y Eva, alguien que derramó su sangre por Adán y Eva. 무슨 동물인지 모릅니다. Y no sabemos qué animal es este. 하지만 그 죽은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 Sin embargo, ellos fueron vestidos de la piel de este animal. 이게 복음입니다. Es el evangelio.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고. Y entonces nosotros teníamos que morir, pero él murió.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Y entonces fuimos vestidos de Cristo.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던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Y en el Antiguo Testamento cuando no había venido el Cristo aún, ¿qué es lo que se tenía que hacer?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피 제사를 드려야 돼. Entonces viendo el Cristo que había de venir, se tenía que derramar la ofrenda de sangre. 그 피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Y solo al dar este holocausto encendido es que ellos podían encontrarse con Dios.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Y entonces para nosotros ya hace 2000 años llegó Cristo.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Qué es lo que tenemos que hacer?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Mas a los que le recibieron, a los que creyeron en su nombre les dio la potestad de ser hechos hijos de Dios.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Entonces tenemos que creer en este Jesús como el Cristo y aceptarlo como nuestro dueño. 이게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Este es el evangelismo de Dios. 똑같아요. Es lo mismo. 문제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a las personas que están padeciendo por un problema. 근본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Entonces les enseñamos cuál es el problema fundamental.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Y hay un camino para solucionar el problema fundamental solamente.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Solo Cristo.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Y entonces quién es ese Cristo? 예수님이다. Jesús.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너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Jesús es el Cristo y él acabó con todos los problemas. 지금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Y si ustedes lo creen ahora, entonces serán hijos de Dios.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또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Entonces con Génesis 3 explicamos el evangelio. 자, 22가 방주 대신 그리스도. Luego vamos a ver la siguiente lección, Cristo el arca. 이 홍수 심판은 단순하게 옛날에 있었던 역사 기록이 아니고요. Entonces el juicio por agua no era simplemente historia antigua. 말세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Sino que en los tiempos posteriores ocurrirá lo mismo. 물론 물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Pero no seremos juzgados con agua.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Seremos juzgados con fuego. 근데 말세 때에 노아의 때와 똑같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Y nos dice que los tiempos postreros ocurrirá lo mismo que la época de Noé. 우리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는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Y la verdad es que es un mensaje que nos hace percatarnos de algo muy importante. 자, 노아 시대 때의 문제가 뭡니까? ¿Cuál es el problema de la época de Noé?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내로 취했다. Y entonces podemos ver en Génesis 6 del 1 al 2 que los hijos de Dios miraban que las hijas de los hombres eran hermosas y entonces los tomaban como mujeres escogiendo entre todas. 하나님의 아들이 뭐고 사람의 딸이 뭡니까? Y entonces qué son los hijos de Dios y qué son las hijas de los hombres. 이거 이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Hay personas que dicen que estos son los ángeles.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Y hay varios tipos de teoría. 창세기 6장 전에 보면 창세기 4장 중반부터 창세기 5장까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 족보가 나옵니다. Pero nosotros podemos ver desde mediados del capítulo 4 y hasta el capítulo 5 que tiene una lista de la descendencia de Caín y también una de Set. 가인의 후손의 계열이 있고 셋의 후손의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Entonces está la lista de los descendientes de Caín y la lista de los descendientes de Set. 가인 후손의 최고 대표는 누구냐?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Y entonces quién es el representante de los hijos de Caín era Lamec. 이 라멕은 처음으로 두 아내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Él es el primero que tuvo dos esposas.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죽였던 사람입니다. Es una persona que asesinó a los demás. 자기를 상처나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소년을 죽였고. Y entonces si es que las personas lo herían, entonces es que él asesinó a las personas de vuelta. 그걸 자랑했다니까. Y él se galardonaba de esto.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노래를 만들었다니까. Y entonces incluso él se hizo una canción de poder presumir cómo él mataba a los niños. 그래서 가인 용서해준 하나님을 갖다가 막 비웃고. Y entonces también es que se reía de Dios por lo de Caín. 가인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Y entonces es como tú perdonaste a Caín, me tienes que perdonar a mí también, decía. 이게 지금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Y así era la descendencia de Caín. 셋의 후손들의 대표는 누구냐? Y que es el representante de los descendientes de Set. 에녹입니다. Es Enoch.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고 Y estos descendientes de Set empezaron a clamar el nombre de Jehová. 그 대표 중에 에녹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Y podemos ver un poco más precisamente lo que nos dice acerca de Enoch.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Qué persona era Enoch?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Era una persona que había estado caminando con Dios 300 años. 몇 살까지 살았냐? ¿Y hasta qué edad vivió? 이 땅에서 365살까지 살았습니다. Él vivió 365 años. 말하자면 1년 내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졌다. Entonces él tenía el misterio de todo el año, todos los días estar con el Señor.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Enoch no enfrentó la muerte.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고. Sino él subió al cielo. 이게 셋의 후손입니다. Y estos son los descendientes de Set.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Y entonces los descendientes de Set son los hijos de Dios. 가인의 후손들이 이 그 세상의 아들들 딸들. Y entonces también los descendientes de Caín son los que son los hijos del mundo.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Pero pasó mucho tiempo. 무슨 시간표가 왔냐 창세기 6장에. Y entonces en Génesis 6 hasta qué hora llegó? 언약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 딸들을 보고 너무 좋아해. Entonces que los hijos de Dios que tienen el pacto vieron a las no creyentes y les gustaba mucho. 무슨 소리냐? ¿Qué quiere decir esto? 언약이 희미해진 거야. Que el pacto fue nublado entre ellos. 문제 볼 수 있는 눈도 없어. No tenían los ojos para ver el problema.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가 하는데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좋다니까. Y entonces estas personas que estaban separadas de Dios en el pecado y dominadas por Satanás les eran tan atractivas. 저도 복음 몰랐을 때 똑같았습니다. Y yo cuando no conocía el evangelio era lo mismo para mí. 교회 있는 자매들 싫더라고. No me gustaban las hermanas de la iglesia. 맨날 나와서 막 기도하고 있고. Entonces porque siempre estaban orando. 막 형제님 막 이러고. Y siempre decían hermano. 너무 싫더라고. Y no me gustaba eso. 밖에 나가니까 너무 좋아. Pero cuando salía al mundo era muy bueno. 막 옷도 미니스커트 입고. Porque hasta se ponía minifalda. 막 화장도 막 야하게 하고. Y entonces también se ponían un maquillaje atractivo. 춤도 너무 잘 추고. Y también bailaban muy bien. 막 술도 너무 잘 먹고. Y también tomaban muy bien. 막 오빠 이러면서 막 애교도 너무 잘 부리고. Y entonces también se acercaban a uno de una manera afectuosa. 너무 좋아. Y entonces esto era algo muy agradable para mí. 교회 오니까 예쁜 사람도 없어. Pero en la iglesia no había ni personas hermosas.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 Simplemente personas de oración. 아 싫어. Entonces no las quería. 그래서 저는 난 불신자랑 결혼해야지. Y entonces yo pensé me voy a casar con una no creyente. 원래 그랬다니까요. Originalmente era así. 제 친구들 다 불신자였어요. Y todos mis amigos eran no creyentes.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됐지만. Y luego claro que todos ellos fueron canales para compartirles el evangelio.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과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불신자가 좋아. Pero cuando los hijos de Dios tienen el pacto y muy incierto y la palabra de Dios incierta, entonces les empiezan a gustar los no creyentes. 이게 창세기 6장의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Este es el inicio del problema de Génesis 6. 세상이 타락하고 멸망하는 건 어쩔 수 없죠. Entonces que el mundo esté depravado y que esté cayendo es algo que no podemos hacer nada. 세상이 멸망당한다. 그게 불신자의 책임입니까? Y entonces acaso el hecho de que el mundo esté fracasando es responsabilidad de los no creyentes? 교회의 책임입니다. Es responsabilidad del la iglesia. 교회만 사단을 이길 수 있고. Porque solo la iglesia puede vencer a Satanás. 교회만 죄를 해결할 수 있고. Solo la iglesia puede solo resolver el pecado. 교회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고. Y solo la iglesia puede permitir que nos encontremos con Dios. 세상이 망하는 책임은 불신자에게 없습니다. Entonces no es responsabilidad del mundo que el mundo esté cayendo. 세상이 망하는 책임은 교회에게 있는 것이고. Entonces la responsabilidad de que esté fracasando el mundo está con la iglesia. 세상이 계속 타락하는 책임은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거라. Y la responsabilidad de que el mundo siga cayendo está en los cristianos, está en los creyentes. 창세기 6장 어떤 시대냐? En Génesis 6 en qué era habían llegado.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무너진 시대예요. Es una época en donde había caído la iglesia y los cristianos.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고. Y entonces la iglesia había desaparecido el evangelio.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이 없어지고. Y también el pueblo de Dios no tenía el evangelio.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Por eso es que todo el mundo perecía.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 Y como resultado qué ocurrió? 창세기 6장 3절 Y si miramos en Génesis 6:3, 내가 다시는 인간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No contenderá mi espíritu con el hombre para siempre.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인간이랑 함께 있지 않겠다. El espíritu de Dios decía no contenderá mi espíritu con el hombre para siempre. 이는 저희가 육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Y ellos se volvieron carne. 완전히 하나님 떠나 버렸어요. Y se separaron de Dios completamente. 이제 셋의 족속들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Y ahora ya también los hijos de Seth estaban completamente alejados de Dios.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사람 이 인물들이 나옵니다. Y podemos ver en el capítulo en el versículo 4 que están los gigantes los nefilim. ¿Nefilim이 뭐냐? ¿Qué son los nefilim?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Hay mucho que se habla de ellos. 히브리어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Sale del hebreo nafal que significa que es un verbo. 나팔 네피림이란 건 무슨 뜻이냐? 떨어진 자라는 소리예요. Y nefilim que significa los caídos. 하늘에서 떨어진 자. Que son caídos del cielo.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타락한 자. O que son caídos de Dios y por eso están corruptos. 완전 타락한 걸 말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Y entonces está hablando de una caída total y quién es quien cayó al cielo? 사단입니다. Satanás. 그래서 이 네피림이 사단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다니까요. Por eso hay muchos académicos que dicen estos nefilim entonces están relacionados a Satanás. 자, 왜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됐냐? Pero por qué es que nosotros pasamos ellos pasaron juicio por agua?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이 육체가 돼 버렸다. Porque fueron cortados de Dios y el hombre se volvió carne. 두 번째 네피림 사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Y entonces estos nefilim tienen relación a Satanás. 그 결과 어떻게 ¿Y qué pasó con ellos? 창세기 6장 6절 7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악 모든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다. Y si podemos ver en el versículo 6 y 7 nos dice que todo el mundo estaba lleno de maldad.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Y que todo lo que tenía en el corazón y en los pensamientos del hombre era de continuo solamente el mal. 온 세계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 완전 장악되어 버렸어요. Y todo el mundo estaba dominado por el problema de la separación de Dios del pecado y de Satanás.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Y por esos tres problemas fundamentales es que vino la ira de Dios. 인간의 문제는 하나라니까요. El problema del hombre es uno.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근본 문제. El problema fundamental de Génesis 3.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La separación de Dios, el pecado y también Satanás. 이게 모든 문제라니까요. Eso es todo el problema.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도 이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Y entonces el problema del diluvio vino por esto.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Pero Noé halló gracia a los ojos de Dios dentro de todo esto.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Porque él era el justo de su época.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래요. Él era alguien que caminaba con Dios. 에녹이랑 비슷하죠. Era similar a Enoch. 아니 어떻게 의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Cómo es que podía ser justo y caminar con Dios?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Si podemos ver en Romanos 3:10 no hay justo ni aun uno. 어떻게 의인이면서 또 완전한 자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냐? ¿Y cómo él podía ser justo? Entonces cómo podía ser completo caminando con Dios. 노아는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Noé conocía el misterio de lo que era la ofrenda de sangre. 창세기 3장 22절 가죽옷. Entonces él tenía esta parte de Génesis 3:21 lo que eran esas túnicas de pieles.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Él tenía el misterio de lo que era el holocausto encendido de sangre. 어떻게 할 수 있냐? ¿Qué es lo que se podía hacer? 노아 홍수 사건 다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무엇을 했는지를 보세요. Entonces si nosotros nos fijamos después del diluvio, después de Noé salir del arca, ¿qué es lo primero que hizo? 창세기 8장 20절 보니까 정결한 짐승 가지고 가장 처음 한 게 피제사부터 드립니다. Si podemos ver en Génesis 8:20 podemos ver que con un animal sin defecto lo primero que hizo fue ofrendarlo para Dios. 그 피제사를 드리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Porque si se da esta ofrenda de sangre, entonces se soluciona el problema del pecado de la separación de Dios y también de Satanás. 구약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피제사 드리는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En el Antiguo Testamento aquellos que se fijaban en el Mesías que había de venir y daban la ofrenda de sangre viendo eso eran los que tenían solución a este problema. 왜 그러냐? ¿Por qué?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Por qué? Porque nos dice el Levítico 17:11 que la vida de la carne y la sangre está y solo la sangre hace remisión del pecado.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Por eso es que Noé tenía esta gracia de Dios.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노아에게 뭘 명령하셨냐? Y entonces a que es Noé que había recibido esta gracia, que había hallado esta gracia, ¿qué es lo que le decía Dios? 방주를 만들어라. Construyete el arca.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 ¿Por qué te tienes que hacer el arca?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Para guardar tu vida, hazte el arca. 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Y entonces hazte el arca para salvar a tu familia. 모든 생물들, 모든 짐승들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Para salvar a todas las vidas, a todas las bestias, hazte el arca. 구약의 짐승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En el Antiguo Testamento los animales nos hablan de los gentiles. 나 자신을 살리고. Para salvarme a mí. 내 가족 이스라엘을 살리고. Para salvar a mi familia que es Israel.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Y para salvar a todo el mundo hasta el arca. 이 방주가 뭐냐? Entonces qué es el arca?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Es una sombra de Cristo.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Porque todo aquel que entra dentro del arca vive. 이 정결한 짐승만 산 게 아니에요. No solo los animales sin defecto.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습니다. Los animales con defecto también entraban al arca y vivían. 착한 사람만이 아니고. No solo las personas buenas.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Sin importar qué tan malvado pueda ser uno si entra dentro de Cristo vive. 구원받을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Porque ya está determinada la hora de la salvación. 방주문 닫히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Después de que se cierra la puerta del arca no había oportunidad. 언제 구원받을 수 있냐? ¿Cuándo es que podían ser salvos?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아직 살아 있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Solo tenemos la oportunidad de salvación cuando nosotros tenemos esta vida en esta tierra. 사람들이 사실은 생명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진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La verdad es que las personas consideran la vida algo muy importante, pero ¿por qué la vida es muy importante? Porque solo durante esta vida podemos tener la oportunidad de la salvación. 아무리 죽은 자를 위해서 구원해도 기도를 해도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Sin importar que tanto oren por una persona muerta no puede ser salva. 그래서 시급하게 이 복음을 전해 줘야 돼요. Por eso es que urgentemente tenemos que compartir este evangelio.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냐?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요. Y entonces ¿en dónde se hizo el arca? No se hizo en un mar.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Se hizo en una montaña.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Para que todas las personas lo pudieran ver. 세계복음합니다. La evangelización mundial.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Para que todas las personas lo pudieran ver.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 수 있도록. Para que pudieran saber que Jesús es el Cristo. 오늘날에 우리도 방주 운동을 펼쳐야 된다니까. Hoy en día también tenemos que hacer un movimiento del arca.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Que todas las personas del mundo puedan conocer el evangelio que Jesús es el Cristo. 누구든지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Y que todo aquel que pueda entrar dentro de Cristo vive. 그래서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Por eso el arca es Cristo. 자, 그다음 23과 luego la lección 23. 출애굽에 나타난 그리스도. Vamos a ver Cristo en el Éxodo. 자,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 때문에 전부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El pueblo de Israel por lo que es este por lo que la falta de alimento es que todos ellos van a Egipto. 요셉 시대 때 큰 기근이 일어나서 70명의 가족들이 전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Entonces por una gran hambruna en la época de José es que 70 familias van a Egipto. 그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받습니다. Y ellos en la tierra de Egipto reciben la bendición de multiplicarse, fructificarse y fructificar y ser y señorar en todo ese lugar. 근데 문제가 생기죠. Pero ocurre un problema.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일어납니다. Que se levanta un faraón que no conoció a José.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Qué quiere decir esto? 요셉을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요. No es que no conocía quién era José.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셉과 같은 언약을 가진 자가 없는 겁니다. Es que dentro del pueblo de Israel no había alguien que tenía el pacto igual que José.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El hecho de no conocer a José, ¿qué quiere decir? No que no sabían quién era, sino que verdad no reconocía a José. 나중에 바로왕이 여호와도 그렇게 이야기라죠. Es lo mismo lo que dice el faraón acerca de Jehová después.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난 여호와 알지 못한다. ¿Quién es Jehová para decirme haz esto lo otro? Yo no conozco a Jehová.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Entonces no reconoce a Jehová.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일어났어. Entonces se levantaron reyes que no conocían a José.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나라 전체를 살릴 사람이 없어요. Porque no había una persona como José que estaba junto con Dios para salvar a todo el país.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또 언약의 힘이 해진 겁니다. Otra vez Israel Israel en 400 años pierde este pacto. 언약이 희미해졌다는 증거. Y la evidencia de que su pacto se nubla.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Porque es que cuando Moisés se encontró con Dios en Éxodo 3 no conocía a Dios. 당신 이름이 뭡니까? ¿Cuál es tu nombre? 아, 이미 나왔거든요. Pero es que esto ya estaba antes.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Y entonces en Génesis 5 nos dice que los descendientes de Set clamaron el nombre de Jehová.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모른다니까. Pero Moisés no conocía el nombre de Jehová. 무슨 말입니까? ¿Qué quiere decir? 400년 지나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언약을 또 놓쳐버렸어. Que durante 400 años ellos comían y vivían bien en Egipto y perdieron el pacto. 피제사의 비밀을 놓치고. Perdieron el misterio de la ofrenda de sangre. 그리스도를 놓쳤단 말이야. Y perdieron a Cristo. 그럼 뭐가 일어나죠? Entonces qué es lo que queda?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피제사의 비밀이 없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El problema de lo que es la separación de Dios, el pecado de Satanás no puede ser resuelta nunca sin este holocausto, esta ofrenda de sangre. 이 세 가지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또 닥치는 겁니다. Y estos tres problemas llegan de nuevo a Israel. 왜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Por qué? Porque perdieron el pacto. 사단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냐? 사단을 상징합니다. ¿A quién representa el faraón? Representa a Satanás.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장악했어요. Porque el faraón se levanta a dominar a Israel.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Y se vuelven siervos de Satanás. 언약을 놓친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가 오기 시작하고. Y entonces por perder el pacto es que empieza lo que es el dolor y la maldición.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Y entonces ocurre también un peligro contra todo este pueblo.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En Éxodo 1 qué es lo que dice el faraón.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Entonces nosotros debemos de ser sabios para con los israelitas. 창세기 3장 1절 사단이랑 똑같아. Entonces es lo mismo que Génesis 3.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가 아니고 지혜롭다는 소리입니다. Y entonces nos dice que dentro de los animales que Dios Jehová había hecho en el huerto, la serpiente era la más astuta, pero astuta quiere decir sabia. 바로는 사단을 상징한다니까. Entonces este faraón representa a Satanás. 언약 놓친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의 위기가 오고. Y por el pecado de perder el culto, de perder el pacto, es que había venido el problema de lo que es el padecimiento y también la maldición. 이 애굽 땅은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Y esta tierra de Egipto nos habla del mundo que está dividido de Dios. ¿Cuál es el problema del Éxodo? Estos tres son los problemas en el Éxodo. Es el problema que ellos están viviendo en Egipto separados de Dios. Y que ellos habían perdido el pacto y que están en pecado de maldición. Y también el hecho que están bajo Satanás, bajo el faraón. Y el misterio para solucionar estos tres problemas solo es la sangre. ¿Y cómo es que Dios lo salva? Éxodo 2장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우고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Nos dice que en Éxodo 2 del 24 al 25 nos dice que Jehová Dios se había acordado del clamor de los israelitas y se acordó del pacto que le había dado también a Abraham, a Isaac y a Jacob. 똑같습니다. Lo mismo.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Desde quién empieza la salvación?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Desde Dios.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라니까. Entonces Dios nos viene a buscar, esto es el evangelio.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En Éxodo 3:8 nos dice y he descendido para librarlos de la mano de los egipcios y sacarlos de aquella tierra. Entonces he descendido. No es que el hombre lo va a buscar, sino que Dios es quien viene a buscarnos. Yo he descendido y yo soy el que voy a salvar a mi pueblo de estos tres problemas. Y este Jesucristo vino hace 2000 años para poder salvarnos de este problema.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십니다. Entonces Dios desciende para salvar a los israelitas.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냐? ¿Y cuándo es que salva al pueblo de Israel? 자, 사단은 열 가지 재앙으로 아무리 쳐도 안 놔줍니다. Es que sin importar si hay 10 veces es que no los deja ir el faraón, Satanás.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내릴 때 애굽 신하들이 바로를 찾아가요. Y entonces durante la séptima plaga es que vienen los consejeros del faraón a decirle al faraón.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 놓아줍시다. Rey, dejemos a los israelitas ir. 우리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줄 알지 못합니까? ¿Acaso no sabes que nuestro pueblo va a perecer? 빨리 보내줍시다. Hay que dejarlos ir, ya. 사단이 절대 안 보내줘요. Pero Satanás nunca los deja ir. 사단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Satanás ni siquiera parpadea. 절대로 안 놔준다니까. No los deja ir nunca. 언제 무너지냐? Cuando es que cae? 열 번째 재앙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No es que haya caído por la décima peste.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나준 게 아니라니까. No porque murieron los primogénitos de todas las cosas.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Él cayó cuando se pintó con la sangre del cordero de la Pascua. 사단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된다. El problema de Satanás del pecado de la separación de Dios no se puede resolver si no es con la sangre del cordero de la Pascua. 바르는 날에 바로 빠져나왔어요. En el día en que ellos pintaron con esta sangre salieron ese mismo día.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Salieron de Egipto.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Salieron del pecado de la maldición.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Y salieron de la mano de Satanás. 이게 구원입니다. Del faraón, entonces esto es la salvación.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Y entonces con ese pueblo israelita salvo Dios estaba con ellos. 함께한다는 증거로 불기둥 구름 기둥 가지고 보호하셨어요. Y como evidencia que estaba con ellos les dio pilar de nube y de fuego.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Y debido a que Dios estaba con los israelitas no había ningún problema. 홍해도 문제되지 않고. Y ni el mar rojo era un problema. 먹을 게 없어도 문제되지 않고. Y el hecho que no había comida no era un problema. 물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Y el hecho de no tener agua que tomar no era el problema.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살리셨다니까. Sino es que Dios había salvado a los israelitas por completo.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냐? Y ahora con este pueblo israelita, ¿qué es lo que quería hacer?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Quería cumplir la promesa de Dios. 그 약속이 뭐냐? ¿Cuál es la promesa de Dios? 가나안 땅입니다. La tierra de Canaán. 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Abraham le dio dos promesas.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Le dio la promesa de la semilla y también de la tierra. 네 씨가 엄청나게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겠다. Que tu semilla creará una gran nación. 이 씨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 이루어진 거라니까. Y eso es lo que se había cumplido en Éxodo 1.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니까. Porque muchos se levantaron. 70명이었는데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었다니까. Eran 70, pero después de unos 400 años eran alrededor de más de 20 millones. 근데 아무리 잘 살아도 애굽 땅에 살면 안 돼요. Pero sin importar que tan bien viviesen no tenía que vivir en la tierra de Egipto. 어디로 가야 되냐? ¿A dónde tenían que ir?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La tierra de Canaán. 왜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Por qué? Porque esa es la promesa de Dios.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Por eso es que a los israelitas que habían salido en el Éxodo como se les expresa se les dice el ejército de Dios. 가나안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 Es el ejército de Dios que conquistará Canaán. 이게 우리랑 똑같습니다. Es lo mismo con nosotros.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모든 문제 끝났고. Cuando creímos en Jesús el Cristo acabaron todos nuestros problemas. 모든 문제 끝난 우리를 통해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Y a través de nosotros que tenemos solución a todos los problemas él conquista el mundo.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Y entonces no lo hace alrededor a través de una espada.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Sino con el evangelio de Cristo.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Por eso es que nos llama ejército de Dios.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Y entonces nos dice que tenemos que padecer como buen soldado de Jesucristo.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계복음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라. Y entonces él solucionó todos nuestros problemas y nos llamó como soldados de Cristo para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en esos días.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Por eso es que en el Antiguo Testamento lo que mejor nos ilustra lo que es la salvación es el Éxodo.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Porque a través del Éxodo podemos explicar el evangelio así. 자, 24가 피제사와 그리스도입니다. La siguiente lección, Cristo y la ofrenda de sangre. 계속해서 피제사가 중요한 것들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Entonces la ofrenda de sangre nos enseña algo muy importante desde el principio. 창세기 3장 21절. Podemos ver en Génesis 3:21.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Y la simiente de la mujer que solucionará el problema de Adán y Eva.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흘려야 될 피제사. Y esta ofrenda de sangre que tiene que ser derramada hasta que venga la simiente de la mujer.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벨 사건이 나오죠. Podemos ver en Génesis 4 que podemos ver a Caín y Abel. 전 어렸을 때 가인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쭉정이를 드렸다고 들었어요. Yo cuando era pequeño escuché que Caín de lo que él había labrado él había dado los frutos malos. 좋은 곡식 안 드리고. Y que no había dado los frutos buenos. 나쁜 곡식을 드렸대. Que había dado frutos malos.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Pero la Biblia no nos dice esto. 그냥 곡식을 드렸다고 나와요. Simplemente nos dice que dio esta ofrenda de grano. 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잘못 배웠어요. Entonces yo había aprendido mal del maestro que yo tenía de pequeño.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창세기 4장을 가지고 종교를 설명한다니까. Y entonces porque no tenía el evangelio, entonces mi maestro me lo explicó con religión.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것들 해야 된다. Por eso es que tenemos que dar lo mejor a Dios. 기도할 때 눈 뜨면 지옥 간다. Y entonces si tú abres los ojos durante la oración te vas a ir al infierno. 예배할 때 떠들지 마라. Entonces no tienes que ser rudo durante el culto.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Así es que nos enseñaron. 왜냐? ¿Por qué? 그 교사도 복음이 없어. Porque también este maestro tampoco este maestro tenía el evangelio. 아이들한테 종교를 가르친다. Entonces le enseñaba religión a los niños. 성경에는 좋은 곡식들 했다 나쁜 곡식들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En la Biblia no nos dice si fueron buenos o malos frutos.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인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Y que yo sepa, Caín puede ser aquel que haya dado la ofrenda de mejor manera. 가인은 첫째였습니다. Porque Caín era el primero. 이스라엘 문화에서 첫째가 모든 권세를 갖는다니까. En la cultura de Israel, el primero es el que tiene toda la autoridad.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Los primogénitos tienen la mayor autoridad. 당연히 하나님을 대표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자가 장자예요. Entonces los que naturalmente tienen que venir a representar a Dios, que tienen que venir al culto a Dios son los primogénitos. 하나님한테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 돼 있냐? ¿Y qué ofrenda dice que le dio a Dios? 민하를 드렸다고 돼 있어. Le dio minha. 민하가 뭐냐? ¿Qué significa minha? 레위기서에 보면 소제입니다. El Levítico podemos ver que es una ofrenda.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Una ofrenda de grano. 그럼 민하를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Esta ofrenda de granos, minha, lo dio con granos, por eso no había problema. 그러면 아벨은 민하를 드리는데 양의 기름으로 드렸어. Pero es que Abel tenía que dar minha también, pero lo dio con esta oveja. 가인이 맞습니까? 아벨이 맞습니까? Entonces, ¿quién está en lo correcto? ¿Era Caín o Abel? 가인이 맞지. Caín estaba dando lo correcto. 가인이 첫째고. Pero él era el primero. 민하도 곡식으로 정확하게 드리고. Y minha también era una ofrenda de granos y él lo dio de granos. 당연히 가인의 걸 받아줘야 되는데. Naturalmente tenía que recibirlo de Caín. 아벨 걸 받으신대. Pero recibió la ofrenda de Abel. 화날만 하죠. Entonces verdaderamente es algo que por lo que se podría enojar. 화만 난 게 아니고 낙심했어요. Y no simplemente se enojó sino se cayó totalmente.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고 돼 있어. Y entonces nos dice que su rostro cayó a tierra. 자, 여러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다. Digamos que ustedes no estudiaron nada para un examen y no tienen una buena nota. 낙심 안 합니다. Entonces ustedes no se decepcionan. 너무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낙심하지. Las personas que se esforzaron mucho en el estudio y luego no tienen una buena nota son las que se decepcionan. 공부 진짜 안 하는 애들은 뭐 점수 낮게 나오든 잘 나오든 상관이 없어. Las personas que no estudian para nada no les importa si tienen buena nota o mala nota. 가인이 낙심한 걸 봤을 때 굉장히 정성스럽게 오히려 드린 것 같아요. Y viendo cómo caía el rostro de Caín a tierra, entonces podemos ver que él lo habrá dado con mucho empeño.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 걸 안 받냐 말이에요. Pero porque es que Dios no recibe la ofrenda de Caín. 피제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Nos explica lo que es la ofrenda de sangre. 레위기에 보니까 곡식 제사 드리는 게 민하는 맞지만 Y entonces si miramos en Levítico el dar esta ofrenda de granos sí es minha. 민하는 항상 피제사와 함께 드려야 돼요. Pero la minha siempre tiene que ser dado con la ofrenda de sangre. 소제는 감사 제사입니다. Porque esta ofrenda de granos era para agradecimiento.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요. Pero con solo esto no se puede encontrar uno con Dios. 반드시 피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려야 돼요. Entonces se tiene que dar junto con la ofrenda de sangre esta ofrenda de granos. 왜 아벨이 하나님 만날 수 있었냐? Porque es que Abel se podía encontrar con Dios. 피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Porque él tenía el misterio de la sangre.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Porque sin derramamiento de sangre no hay remisión.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피제사의 비밀을 놓친 모든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Por eso es que en el Antiguo Testamento todas las personas que habían perdido el significado de la ofrenda de carne no tenían más opción que fracasar. 구약 성경에 보니까 피제사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 다 성공했습니다. Si miramos en el Antiguo Testamento podemos ver que todos los que se aferraron a la ofrenda de sangre tuvieron victoria. 노아가 그랬고 Así fue Noé.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Y también Abraham en todo lugar que iba levantaba altar ante Dios. 특히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자기 아들 대신 죽은 순양의 비밀을 봤다니까. Especialmente él quería ofrendar a su hijo, pero él también descubrió el misterio del carnero que había sido ofrendado en vez de su hijo.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내가 올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Nosotros podemos ver en Juan 8:56 que Abraham se gozaba, su padre Abraham se gozaba al ver mis días, dice Jesús.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까? Entonces, ¿cuándo es que Abraham pudo haber visto a Jesús? 그게 피제사라니까. Es que es el misterio de la ofrenda de sangre. 피제사 드린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피제사 드린 자는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Entonces, las personas que tenían este misterio de la ofrenda de sangre, ellos podían ver al Mesías que había de venir y por eso daban esta ofrenda de sangre ante Dios. 출애굽 사건도 피 바를 때 빠져나왔다니까. Por eso el éxodo también fue cuando ellos pintaron con la sangre. 자, 하지만 피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피제사 드린 사람들 다 실패했습니다. Pero todas las personas que no conocían el significado de la sangre y daban la ofrenda de sangre perecían.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Porque se tenía que dar la ofrenda de sangre viendo al Mesías que había de venir. 근데 이게 나중에는 종교가 돼 버립니다. Pero luego esto se vuelve una religión. 아, 피 흘리면 죄 다 용서받는구나. Ah, es que si derramo sangre entonces se me perdona el pecado. 피만 드리면 되는구나. Entonces simplemente tengo que derramar sangre. 이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요. Por eso es que habían dos tipos de cosas que ocurrían. 피만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흠 없는 양으로 안 드리고 전륙발이 병신된 것들을 드리기 시작을 해. Y entonces como solo tenían que derramar sangre no daban a un animal sin defecto sino daban a un animal que estaba cojo o que no tenía un ojo bien.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Porque no conocían el misterio de Cristo verdaderamente. 겉으로 종교 행위만 하는 겁니다. Entonces simplemente hacían el acto religioso externo. 흠 없는 동물 비싸니까. Porque los animales sin defecto eran caros. 가장 형편없는 병신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린다. Y entonces ellos ofrendaron a los animales más enfermos, los peores. 이게 말라기 1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Ese es el problema de Malaquías 1 que podemos ver en de Israel.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피제사를 피의 의미를 몰라. Es que ellos venían a dar el culto pero no conocían el significado de la sangre.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피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악한 짓을 합니다. En Isaías 1 podemos ver que siempre daban esta ofrenda de sangre y seguían haciendo cosas malas.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Entonces perdona mi pecado. 이렇게 해놓고 나가가지고 곧바로 나쁜 짓을 계속해. Y hacían esto y después de eso salían a hacer cosas malas. 왜 그렇게 하죠? ¿Por qué? 또 피제사 드리면 용서해 줄 거니까. Porque si doy la ofrenda de sangre se me va a perdonar de todas formas.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약속이 약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Por eso es que ellos derribaron la promesa de enviar al Cristo completamente.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 entonces si podemos ver nosotros en Judá 1:4 podemos ver este estado.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죄를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로 바꿔버렸다. Que nosotros podemos ver en Judas 1:4 que esta gracia de Dios para ser salvos lo cambiaron a licencia para pecar. 실컷 죄 짓고 와가지고 그냥 피만 흘리면 돼. Entonces simplemente yo peco y vengo a derramar sangre y ya.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었다니까. Así fue Israel. 그리스도를 놓친 거죠. Habían perdido a Cristo.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야. Y entonces ellos daban la ofrenda de sangre pero no conocían al Cristo. 이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Por eso es que Dios se enojaba. 내가 언제 피를 드리라고 그랬냐? Cuando te dije que me dieras esta sangre. 난 너희가 내린 이 피냄새 질력이 났다. Y ya yo ya me harté del olor de la sangre que ustedes me dan. 그 피냄새 맡고 싶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냐? ¿Acaso yo les digo que me den esa ofrenda porque quiero oler esa sangre? 너희는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Ustedes simplemente oyen mis atrios.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거는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니까. Entonces el no conocer el misterio de Jesús el Cristo y simplemente venir a la iglesia a dar el culto es hollar el atrio.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없이 예배드렸던 모든 종교인들은 그래서 멸망받았다니까. Todos los religiosos que dieron el culto sin tener el misterio que Jesús el Cristo por eso todos fracasaron.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Por eso es que Jerusalén perece.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 돼 버렸다. Por eso es que el pueblo de Dios es colonizado por Roma. 기독교 똑같습니다. Lo mismo con los cristianos.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없이 예배드리면 Es que si no tenemos el misterio de Cristo y damos este culto, entonces perecemos. 그래서 피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돼. Por lo tanto, a través de la ofrenda de sangre se explica a Cristo.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지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Y entonces nosotros debemos de saber qué es creer en Jesús el Cristo y poder introducirles esta fe a las personas. 자, 25가 언약궤 되신 그리스도. Entonces vamos a ver a Cristo, el arca del pacto. 자, 언약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El arca del pacto también nos habla de Cristo. 언약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언약궤가 성막의 가장 핵심입니다. Entonces el arca del pacto, el arca del testimonio era lo más central de lo que era el tabernáculo. 물론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Y claro que todas las cosas que están en el tabernáculo dan una sombra de Cristo. 뭐 진설병 빵 같은 거는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Y digamos ya sea estos panes que estaban allí nos hablan de Cristo que sería el pan de vida. 그 촛대에 불 비치고 등불 비치는 이거는 빛 되신 그리스도. Y también nos habla de estos candelabros, estas candelas que estaban allí, esta luz nos habla de Cristo la luz. 그 안에 있는 나무 형태의 모양 이런 건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 Y también estas formas de árboles que estaban dentro de esto nos hablan de Cristo que es el árbol de vida. 사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말한다. La verdad es que todo dentro del tabernáculo nos habla de Cristo.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는 언약궤입니다. Pero lo que más centralmente nos habla de Cristo es el arca del pacto. 이 언약궤는 어디에 뒀냐? ¿En dónde se metía el arca del pacto? 성막 중에 지성소에 두었다. Se metía en el lugar santísimo dentro del tabernáculo.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Era el lugar más importante.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Los lugares en donde solo el sumo sacerdote podía entrar. 그 언약궤를 그 언약궤에 보면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Y si nosotros miramos esta arca del pacto tenía querubines. 그 무슨 말이냐? ¿Qué quiere decir esto?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Que Dios estaba en ese lugar.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였어요. El lugar para encontrarse con Dios era el arca del pacto. 그 언약궤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랬습니다. Y entonces se le decía propiciatorio a esta tapa del arca del pacto.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서 피를 속죄소에다 뿌렸어요. Y entonces una vez al año entonces ellos entraban en el día de expiación a rociar la sangre sobre ese propiciatorio. 그 속죄소를 시은소라고도 불렀습니다. Y también se le llamaba el trono de gracia.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죠? Porque qué está dentro de esta arca del pacto?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Esas las dos tablas de piedra que Dios dio. 만나 항아리. Y un gomer de maná. 아론의 쌍난 지팡이. Y la vara reverdecida de Aarón.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Estos tres estaban adentro de esto.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Y estos tres nos hablan de Cristo.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Porque las dos tablas de piedra son la palabra de Dios.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Nos habla de Jesucristo el profeta.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참 선지자. El verdadero profeta que abrirá el camino para encontrarnos con Dios. 만나는 뭘 의미하냐? ¿Y quién nos habla el maná? 제사장 되신 Es Cristo el sacerdote.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Entonces Jesús dice, yo soy el maná que viene del cielo.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Yo soy el verdadero pan de vida. 내 떡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Y aquel que no come de mi carne y de mi sangre no puede ser salvo.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을 예표하는 겁니다. Entonces esto nos habla de una sombra del verdadero sacerdote que resolverá nuestro problema del pecado.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 의미하냐? Y la vara reverdecida de Aarón que nos quiere dar a entender.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Nos habla de la resurrección de Jesús.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Entonces el Cristo que destruyó la fuerza de Satanás y que él pudo resucitar.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왕이신 그리스도. Entonces el verdadero rey Cristo que destruyó la potestad de Satanás.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Y aquí se encontraban con Dios. 다른 데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No en otro lugar.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됐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Y solo cuando se resolvían esos problemas se podían encontrar con Dios.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Por eso es que Jesucristo es el arca del pacto. ¿Cuándo es que los israelitas conquistaron Canaán? Cuando ellos siguieron al arca del pacto. ¿Cómo se puede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Siguiendo el arca del pacto. Siguiendo la palabra de Dios. Siguiendo a Jesucristo. No es con nuestro poder, con nuestros programas y con nuestra habilidad.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만 세계복음할 수 있다. Solo con esta Biblia precisa es que nosotros podemos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성경의 복음. El evangelio de la Biblia. 성경의 전도. El evangelismo de la Biblia. 성경의 끝. Y el fin de la Biblia.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지만 세계복음할 수 있다. Tenemos que aferrarnos fijamente a esos tres para poder hacer la evangelización del mundo. 자,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Y vamos a hablar de Cristo, la ciudad de refugio y descansamos otro momento. 이스라엘 이에게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셨냐? Es que Dios dio un pacto tan preciso al pueblo de Israel acerca de la conquista de Canaán.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열두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Que antes de conquistar la tierra de Canaán se había repartido toda la tierra entre las doce tribus. 아직 가나안 정복도 안 했는데. No habían ni conquistado Canaán todavía. 넌 들어가면 여기 살아라. Entonces tú cuando entres vive aquí. 넌 들어가면 저기 살아라. Cuando entremos vive aquí. 땅을 다 분배했다. Ya se había repartido toda la tierra. 땅을 다 분배하자마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입니다. Y desde que se repartió toda la tierra la primera orden que dio Dios. 말하자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해야 될 일. En otras palabras, lo primero que ellos tenían que hacer al entrar a la tierra de Canaán. 도피성을 만들어라. Hacer las ciudades de refugio. 이스라엘이 얼마나 언약이 희미했냐면요. Entonces qué tan nublado estaba Israel en el pacto. 약속의 땅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 Que sí, es la promesa, es la tierra de la promesa, por eso tenían que entrar a Canaán. 근데 두 지파 반은 이쪽 동편의 땅이 좋다고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Pero dos tribus y medio dijeron, "Ah, nos gusta más esta tierra y por eso no vamos a entrar." 진짜 악하죠. Verdaderamente qué malos. 언약을 절대로 안 잡습니다. No se aferraban al pacto. 육신적으로 좋아 보니까 그냥 거기 살겠대. Simplemente por parecer bueno físicamente querían vivir allí.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Pero es la gracia de Dios. 도피성을 만드는데 가나안 땅의 세 군데를 만들고 que entonces por la gracia de Dios es que para construir las ciudades de refugio tres eran en Canaán. 그 밖에서 살겠다는 그 지파들을 위해서 밖에도 세 개를 만들어라. Y también ordenó que se hicieran tres para estas tribus que querían vivir fuera de la tierra de Canaán. 말하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도 도피성을 만들어라. En otras palabras, no solo para el pueblo de Israel, sino también para los gentiles hacer ciudades de refugio.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이 다 숨어 있대요. Desde el Antiguo Testamento ya estaba oculta toda esta imagen pa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이미 솔로몬 성전 안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니까. Ya dentro del templo de Salomón había un lugar, una casa para los gentiles para que ellos vinieran a dar el culto. 도피성이 뭐냐? ¿Qué es la ciudad de refugio?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이 빨리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Es el lugar en donde el pecador involuntario podía ir a salvarse rápidamente.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Si yo he asesinado a alguien por accidente. 사람을 죽였으면 실수라도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 Porque si una persona asesinó a alguien aunque sea por accidente es que las personas que eran familiares de la persona asesinada podían tomar venganza.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Y había un camino para poder ser salvos.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 Rápidamente tenían que entrar a la ciudad de refugio. 도피성 들어가면 누구도 꺼낼 수 없습니다. Y si entran a la ciudad de refugio nadie los podía sacar. 살게 돼 있어요. Y podían vivir. 단 도피성에 계속 살아야 돼. Sin embargo, tenían que quedarse siempre en esa ciudad de refugio. 도피성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 Si salían de la ciudad de refugio, ¿qué ocurría? 그럼 그 가족이 죽여도 죽어야 돼요. Entonces, aunque esta familia fuera a tomar venganza de sangre, él tenía que morir. 언제 나올 수 있냐? ¿Cuándo podían salir?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Cuando el sumo sacerdote de esta ciudad moría, entonces es que ellos podían regresar a su tierra natal.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Digamos que ustedes entraron a la ciudad de refugio. 아, 고향에 가야 되는데. Y tienen que ir rápido a su tierra natal.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Entonces la esperanza de los que están en la ciudad de refugio solo era una. 빨리 대제사장 죽었으면 좋겠다. Me gustaría que rápidamente se muriera este sumo sacerdote.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Porque se tenía que morir el sumo sacerdote. 그래야지 모든 죄가 끝나. Porque así terminan todos los pecados. 그래야지 돌아갈 수 있어. Y así podían regresar a su tierra natal. 대제사장이 오래 살면 너무 힘들겠죠. Y si vivía mucho tiempo el sumo sacerdote, qué difícil para ellos. 대제사장이 운동하고 막 이러면. Imagínense que él ejercitaba y mantenía su salud. Entonces. 이 도피성이 누구냐? Pero quién es esta ciudad de refugio?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Es Jesucristo. 도피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Porque Dios mandó que se tenía que preparar este camino para que todos pudieran entrar a la ciudad de refugio.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전승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도로 공사를 했어요. Y entonces para guardar esta orden que hacían los judíos es que una vez al año todas las personas que tenían más de 20 años iban a mantener este camino. 도로가 얼마나 크냐? ¿Qué tan grande era el camino? 폭이 14m래. Que tenía 14 metros de anchura. 모든 사람이 빨리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14m짜리 도로를 매번 의무적으로 닦았다니까. Y entonces para que todas las personas pudieran entrar a la ciudad de refugio este camino de 14 metros de anchura lo limpiaban una vez al año siempre. 도피성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Quién es esta ciudad de refugio? Cristo.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Cualquiera que entre dentro de Cristo vive.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Y entonces para nuestros pecados es que él murió en esta cruz.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Y qué pasaba cuando el sumo sacerdote moría? Dijimos.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Podíamos regresar a la tierra natal. 우리의 고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Podemos regresar a nuestra tierra natal que es el cielo.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Entonces él solucionó todos nuestros problemas.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Y qué es lo que tenemos que hacer? 모든 사람이 도피성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돼. Tenemos que limpiar el camino para que todos puedan venir a la ciudad de refugio a Cristo.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Esto es la evangelización mundial.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 Tenemos que compartir a todos este evangelio que Jesús es el Cristo. 그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라니까. Eso fue la orden dada a Israel. 누구든지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큰 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Tenemos que hacer este gran y ancho camino para que cualquiera pueda entrar rápidamente.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부탁 Y al pueblo de Dios es que Dios le pidió esta palabra. 사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줬는데. La verdad es que esta palabra fue dada primero a Israel. 유대인들에게 먼저 줬는데. Primero a los judíos.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힐난을 했냐? Pero qué es lo que le dijo Jesús a estas personas?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Les dijo que ellos tenían las llaves de la salvación, pero ellos no entraban. 남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 Y que impedían que los demás entraran.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으로 개종할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Y entonces ellos buscan mar, recorren mar y tierra para buscar a un prosélito. 자기보다 배나 더 사단의 자, 사망의 자식으로 만들어. Y ellos lo hacen hijo del infierno más veces que ellos.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Así eran los judíos.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Y nos dio esa palabra a nosotros. 우리가 이 복음을 안 전해 준다. Y si no compartimos el evangelio nosotros. 우리 똑같은 사람. Somos lo mismo.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Las personas que verdaderamente conocen la palabra de Dios. 진짜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Las personas que verdaderamente conocen a Cristo en la ciudad de refugio.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로를 닦게 돼 있다. Entonces hay que limpiar el camino para que todos puedan entrar.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Entonces no tenemos más opción que vivir para la evangelización del mundo.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 다 찾아내는 겁니다. Así es que como cada parte del Antiguo Testamento nosotros lo buscamos y entonces compartimos que Jesús es el Cristo a través de estas partes cómo es que da esta sombra.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Entonces constantemente quién es Cristo.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Y qué pasa cuando creemos en Cristo?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Y las personas que creen en Cristo cómo tienen que vivir y qué tienen que hacer. 사람에게 계속 이 믿음을 심어 주는 겁니다. Entonces les plantamos esta fe a las personas constantemente. 자, 잠시 쉬었다가 7시 40분에 와서 마지막 강의 하겠습니다. Entonces vamos a descansar un momento y a las 7:40 vamos a venir otra vez y vamos a dar la última parte. 예, 감사합니다. Gracias.